난 너의 S-boy 돌이킬 순 없을까 우리가 행복하던 때로 아름다운 S-girl 뒤돌아 떠나고서 이제 와서야 왜 너와 이 추억에 힘겨워할까 Yeah, my little princess 그냥 여친이라 하긴 뭐했지 우리 이쁜이 자기 얘기 여보 말고 우리 공주님 뭐했니 근데 난 네 좋은 남자친구 전처럼 돌아가고 싶을 뿐이고 제 남친이란 말이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possible 이미 늦은 거란 걸 잘 알고 있어 네가 나를 외면할 거란 것도 모두 알고 있지만 어렵게 날 보겠지만 하루만 다시 너와 있고 싶어 난 너의 ex-boy 돌이킬 순 없을까 우리가 행복하던 때로 아름다운 ex-girl 뒤돌아 떠나고서 이제 와서야 줄 알아서 널 행복하게 할 자신 없었어 애써 외면했지 난 차갑게 널 대했지만 그게 내 진심은 아니었어 너란 존재가 내게 후회됐어 시계 태엽처럼 다시 돌리고 싶어 그 행복하던 때로 간다면 해줄게 두 배로 새롭게 태어날 우리의 추억으로 난 너의